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주학연의 사업총화 보고를 태양절의 조음에서 미얀마 미투 타르모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